너와의 기억들 눈앞에 아른거려 무심코 널 추억한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 슬퍼 아무도 없는 어둠 네 방에서 나 혼자 앉아 너를 불러본다 날 더 이상 아프게 하지마 눈물이 타올라 내 맘은 아파 아파 아파 모든 게 다 지나니 오늘도 널 추억한다 영원히 yeah, 잊지 못할 것 같아 아무도 없는 어둠 네 방에서 나 혼자 앉아 너를 Ooh.